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9일 남조선의 각계층이 박근혜 반핵안의 국회 통과를 성사시킨 데 이어 역동연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기 위해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탄핵안 통과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고 촛불집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가지었으며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들을 발표해서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로조도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뜻대로 박근혜는 곧바로 퇴진하며 친박 세력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와 불교 조계정은 9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